오늘 본문에는 12절, 13절을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앞에 말이나 또 앞에 상황을 반박하거나 또 그것에 상반되는 어떤 사실을 표현할 때 그러나라고 쓰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달라 바로 왕에게 요구를 하죠. 6절에 보면은 혹 바로 왕이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그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던지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바로에게 갔고 또 분부하신 대로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던집니다. 그대로 순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에 질세라 바로 왕도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을 섬기는 이집트의 여러 마술사들이 술법을 써서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었습니다. 그 대목에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12절에 첫 번째 그러나가 등장해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이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먼저 뱀이 되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이 이적은 그저 무슨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 자신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얼마든지 지팡이라도 뱀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최고의 존재이심을 이 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런데 문제는 바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를 섬기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뱀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술법으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이 술법이라는 말은 그게 아마 요즘 마술사처럼 어떤 속임수를 써서 사람의 눈속임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정말 지팡이가 뱀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눈속임으로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겉으로 볼 땐 같은 일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바로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변하게 했고 아론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됐습니다.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무슨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이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사람은요, 눈속임으로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잘 속습니다. 다른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속임수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에요. 우리는 바로 왕 하면 별로 느낌이 안 오죠. 말하자면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이고 시진핑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힘센 그런 제국의 왕입니다. 그게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무서울 것 없는 바로 왕도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신처럼 떠받듦을 받는 절대 권력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바로 왕의 지팡이를 삼켜버림으로써 바로의 그 권위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라는 뜻을 이 일을 통해서 전달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은 제 아무리 술법을 쓰고 속임수를 써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은 변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마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향하신 뜻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되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도 완전하고 영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과 뜻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이사야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보시면 우리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앞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뜻에 따라 결정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 뜻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과 뜻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속임수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향하신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겠다.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요, 계획이요, 뜻이라고 한다면 바뀔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누구라도요. 제 아무리 바로라 하더라도, 제 아무리 사람을 현혹시키고 술법을 써서 지팡이로 뱀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를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정도 가지고 끄떡도 하지 않는다,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면 모든 만물,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그랬죠. 그 작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과 사람의 그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뭐라 그러냐면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 잘 기억하십시오. 작정은 뭐라고요?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의 구원을 위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정이라고 불러요. 예정.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구원의 계획과 뜻, 그것이 바로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언제 택하셨다 그래요?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말은 영원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은 사람의 계획처럼 작심삼일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어떤 것을 두셨냐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셔서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을 특별히 예정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9절, 11절을 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기업이 됐다는 말은 상속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자가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무엇에 따라요? 그의 구절을 보면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 기뻐하심을 따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절에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작정이 앞서 영원하고 완전하다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예정도 어때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그 계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미리 아신 사람들. 이건 뭐예요? 미리 아셨다는 것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더 다시 그걸 그대로 표현하죠.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작정이라는 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가운데 작정 가운데 사람의 구원에 대한 것이 예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이게 뭐예요? 한자로 말하면 예정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세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아서 나올 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 보세요. 30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의롭게 하세요. 이게 칭의예요. 죄인인 사람을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의이신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부르신 사람들, 의롭게 하신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그리스도와 같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2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 아들과 같이 부르신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걸 예정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8장 뒷부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성도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렇게 단언하는 겁니다. 8장 35절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아무것도, 어떤 것도, 심지어 모두요? 38절 보세요. 죽음도.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빼앗긴 육신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성화된 그 영화된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그 몸을 입게 하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죽음조차도. 그러니 삶은 더욱더 그렇지요.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어서 사람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요? 이집트의 바로요? 또 지금 제국의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요?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끊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얼마나 확고하고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잘 요약해 줍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죠. 거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류 중 영생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곧 영원에 계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 선택은 그가 하나님이, 그가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시는 목적과 그 기쁘신 뜻과 오묘한 계획을 따라 하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시는 목적, 그 기쁘신 뜻, 그 오묘한 계획,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원 불변하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완전하다. 영원 불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오묘해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래서 그걸 신비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이 영원 불변한 목적과 뜻과 오묘한 계획을 따라 곧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하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예정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단순히 그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아니냐? 우리들의 신앙이나 우리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미래에 있을 그들의 신앙, 미래에 있을 우리들의 신앙과 선행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 비교해 봐가지고 아, 당신은 조금 더 나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주고 당신은 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이나 우리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만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돼? 우리는 뭐 마음대로 그냥 이제 죄짓고 살아도 돼? 그럴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오묘하신, 그 영원 불변하신 그 뜻과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어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줄,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는 뭐만 합니까? 찬송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나 여기 앉아 있으니까, 나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나 은혜 좀 팍팍 주세요. 그러라고 예배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다만 하나님을 엎드려 절하고 찬송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영원하신 예정으로 선택받은 성도는요, 이 은혜에 그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찬송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 딴짓할 수 있겠어요? 예배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정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으로 응답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가르치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집에 뼈대를 견고히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사람의 헌신이요, 사람의 열심이요, 얼마든지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면 사람 마음 바뀌고요. 아침 저녁으로 다른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가 털을 닦으면 닦을수록 하나님의 집의 뼈대는 견고히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견고한 뼈대는 제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이 망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방자히 행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작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요. 혹 육신의 아픔을 겪으면서요. 혹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잠시 잠깐 사람이 위로해 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위로를 사람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 유일한 위로는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첫 번째 그러나를 보았고 이제 13절에 보시면 두 번째 그러나가 나와요. 13절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지금 12절로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각자 그 바로의 그 술사들이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들이 뱀이 됐어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집어삼켰죠. 또 13절에 이어지는 말이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어져요.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개역 우리 그 새번역에서는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라고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개역개정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요? 돌 같은 거예요. 돌 같은 거. 말씀의 씨를 뿌려도 돌 같아서 튕겨 나와요. 그냥.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려요. 그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돌 같아가지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을 보면요. 출애굽기 7장 3절을 한번 보세요. 7장 3절을 보시면 그 앞에 7장 3절 그러나 나는 여기서 여호와예요. 그러나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여러분 13절과 비교를 해보세요. 앞에 화면에 있죠. 13절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는데 3절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고집을 부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13절에서는 바로가 고집을 부린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같은 행동인데 어떻게 해요? 다르게 쓰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걸로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행동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하겠지만 가롯 유다도 보면 그래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마음을 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그 성경을 보면은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품게 했다 그래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너가 마음에 품은 걸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까지 하세요. 똑같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는 유다가 다른 하나는 사단이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1차적으로 우리 오늘 13절처럼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마음이 굳어져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바로왕 자신의 의지예요. 그죠? 그러니 바로왕 자신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는 표현을 쓰시는 것은 무엇인가? 비록 바로가 자기 마음의 고집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기에 그 자신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든 일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아니 이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다스림 밖에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조차도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지 않는 이런 행동조차도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는 이런 굳은 마음과 고집 부리는 행동조차도 그 다스림 밖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섭리.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리인데 하나님의 섭리 교리예요.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0주일 제27문에 이미 우리가 다뤘어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한마디로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섭리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심지어 뭐까지도요? 바로의 그 굳은 마음과 그 말씀을 거역하는 그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에서 벗어난 일은 이 땅에, 이 우주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은 것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가진 않겠고요.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거예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존재나 어떤 일도 하나님의 통치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크든 작든 땅에서건 하늘에서건 심지어요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섭리 교리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돌아오셔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고집을 부리게 하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는가? 이루시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는 4절, 5절에 밝히고 계세요. 출애굽기 7장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목적을 여기서 일러주세요. 첫 번째는 거기 4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시려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전체적인 걸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 두 개의 그러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러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7장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 그 계획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십니까? 5절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을 들어서 열 가지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심으로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열 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한번 보세요.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바로의 악에 대해서 손을 드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바로의 돌짝밭같이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이라는 심판을 내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뭘 이루십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요약해 드릴게요. 두 개의 그러나가 나오죠. 첫 번째 그러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두 번째 그러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작정하신 계획과 뜻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정리하고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 교리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사람의 구원을 향한 것이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작정,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예정, 이게 계획이고 뜻이고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바로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작정은 계획이고 섭리는 활동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요것만 한번 여러분 연관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시켜서 이 작정교리와 섭리교리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 작정과 섭리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즉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요.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작정인데 그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려면 활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령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예가 있을까요? 우리 친교를 잘 합시다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계획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활동이 있어야죠. 우리 점심을 잘 맛있게 준비해서 먹읍시다 라든지 우리가 또 부서 간에 모임을 잘 하십시다 하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된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 곧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초록색이 나와요. 초록색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걸 이제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보십시다. 자, 에베소 1장 4절부터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다 지금 읽은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특히 그 작정 가운데 사람의 구원에 대한 것이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5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기로 예정하셨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신다고 그래요?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인 거예요. 6절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셨다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곧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활동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계획하신 그 예정하신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십자가라는 섭리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런데 이 작정과 이 섭리의 목적이 뭐예요? 6절의 후반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제 하늘색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의 활동으로, 그 다음에 노란색을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으로 보셔서 그냥 쭉 이해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작정과 이 예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으로서의 섭리를 통해서 무슨 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최고의 방식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차량 봉사하고 뭐 주일학교 봉사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도를 따지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율법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작정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신앙을 세우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붙들어 매서 갖다 억지로 그냥 둔다고 직분 줘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예배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바로가 술수법으로 지팡이로 뱀 만드는 거예요. 겉은 예배 드리는 것 같죠? 마음은 그냥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합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거기에 대답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고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고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만 믿고 살면은요, 환난이 오고 곤고가, 박해가, 기근이, 재난이, 위험이 닥치면 다 도망칩니다. 확고한 신념마저도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마구 넘어집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근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견고한 그러한 기둥으로 작동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뜻에 합당한 그런 산 제사로 드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